나도 끝은 없었어. 사랑한단 한마디가 듣고 싶었어. 난 무심한 너의 사랑에 난 지쳤어. 기분이 더러워 자존심 다 버리고 줬는데 참 서러워. 내가 이것밖에 안 돼. 난 두려워. 사랑이 안 그 글자 가이장 난 무서워. 네가 참 우스워. 난 정말 재수 없어. 널 만날 이유 없어. 너 같은 남자 이 세상에 가렸어. 재수 없어. 단점을 셀 수 없어. 참음이 사랑하기 시간이 너무 아까워. Hey Jude, I'm not going to be a good girl. I'm not going to be a good girl. I'm not going to be a good girl. I'm not going to be a good girl. I'm not going to be a good girl. I'm not going to be a good girl. Happy ending is 주인공이란 건 없었어. 내가 바보처럼 순진한 나 잘 됐어. 지금이라도 너라 하순이 떠나겠어. 정말 될 수 없어. 난 정말 재수 없어. 널 만날 이유 없어. 너 같은 남자 이 세상에 단점을 셀 수 없어. 참으면 사랑하기 시간이 너무 아까워. Hey Jude, I'm not afraid to die.